내 마음은 아주 먼 곳에 그대가 내 곁을 넘어갈 때 마치 넋이 빠진 모습으로 넌 없이 흘려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.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은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

주변 백수가 너무 답답했었지. 안절부절 했었지. 밤이면 창을 열고 달린에게 고백했지. 애틋한 내 사랑을 달린에게 고백했지. 속절없이 박무리를 달린에게 다했지. 안개비가 하얗게 지나간 날 우리는 얼마나 사랑했는가. 너는 나를 위했고 나는 너를 위했었지. 가야 이라면 보내드리려는마 아무 말하지 않고 가야만 한다는 건 무슨 사람 어떻게 할 수 있나요? 사랑한다 그 말은 어떻게 할 수 있었나요? 아. 어두운 비 내려오면 저만 아름다운 그 이름